너무나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려 해도 언젠가 내게 또다시 돌아오 널 위해 사는 거야. 참 많이도 울었던 지나온 내 삶 후에 이제는 내게 다가가려 해도 날 지워가는 걸 보소. 세상 끝에서 날 만나게 되어도 어쩌면 변해버린 나를 보아도 모든 건 널 위한 거짓들인 걸 믿지 못해도 너를 미워할 수 없는 나인 걸.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저 쓰러져만 가는 나를 용서해. 지금까지 너에게 바보 같은 내 모습 어리석었던 나만의 욕심을 지우길 바랄게. 세상 끝에